한 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기도라며 서일러 떠나간 사람 천리타야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오늘도 돌아가